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에 의해 흩어졌던 초대교회가 흩어지면서 자신들이 가는 지역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해 퍼져가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4절부터 말씀해 보면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 온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의 땅과 같았던 곳,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에게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빌립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어저께 읽었지만 말씀해 보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7절에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들이 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9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9절에 보면 그가 자칭 큰 자라 칭하여지던 자래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유명한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라이벌이 나타난 것과 같이 느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랫동안 마술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라고 일컬어졌지만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할 때 그들이 믿을 때에 13절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침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마음으로라는 말도 되지만 열심을 다해서 쫓았다는 얘기예요. 빌립이요.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 빌립의 말을 듣고 내가 침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빌립 집사님을 쫓아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의 손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들 우리 앞에 읽은 대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중풍병자와 병자들이 낫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놀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 이어지는데요.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까지 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들을 확인하려고 와요. 확인해서 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 성령의 체험을 해본 적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17절에 두 사도가 안수했을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뭐 성령을 받으신 일이 없어서 성령을 받게 되어졌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일들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들 이미 예수 믿은 자들 같아 보이는 자들에게 성령이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표현이 될 때도 있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정확한 표현으로 이들 안에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들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더 온전하게 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들이 오늘 성경의 표현입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시몬이 이것을 보고 놀래요. 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저런 능력을 내가 갖고 싶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저 능력이 신비해 보였던 거예요.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들이. 그래서 돈을 내어놓으면서 그 능력을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빌립의 전도를 듣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빌립을 쫓았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 신비한 능력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보았을 때 이것을 뭐 하고 싶어졌어요? 돈 주고 사고 싶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시몬의 과거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의 과거의 삶이 뭐였어요? 마술사였죠. 여러분, 마술사는 오늘이나 과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명한 마술사들은요, 그 마술 도구나 마술의 기법을 돈을 주고 산다고 그래요. 그건 특허받은 거예요. 아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면 그거는 마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마술사는 어떤 특별한 마술을 개발해내면 그것을요, 여러분, 그 등록을 하는데, 마술 그런 걸 관리하는 데다가, 때로는 유명한 미국의 마술사인 뭐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사람이 개발한 마술은 수십억, 수백억씩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돈 주고 사면 그 마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마술사였던 시몬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마술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돈을 주어서라도 그것들을 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큰 사람이라고 칭하여졌던 게 원래 시몬의 삶이었어요. 근데 시몬은 이제는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빌립을 쫓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복음도 받아들이고 침례도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 앞에서 그에게 나타났던 일들은 뭐냐면 과거의 삶과 똑같은 모습들. 하나님을 쫓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돈으로,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고 싶은,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교회도 다니고 침례도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직분도 받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지만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받는 것들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욕망을,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헌신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교회를 다니거나 오늘 시몬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받는 단순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 과거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위하여 과거의 삶의 방식, 나를 위하여 능력을 사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겉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열심을 다해 빌립을 쫓아다녔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2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라고 해요. 내 은인과 함께라는 거. 그가 돈을 앞에서 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은이 금과 같이 귀한 것이었고요, 은은 바로 돈과 동일어로 사용되어졌어요.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줄 아냐, 네 돈과 함께 너는 망해라. 너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돈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21절에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뭐가 바르지 못하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 믿는 것인데, 시몬은 겉으로는 행동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르고 자기를 향해 있었던 과거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으로부터 뭐하라? 회개하라. 시몬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말도 여기 사도행전 8장 22절에 나오는 기도하라라는 표현은요, 보통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한다라는 표현의 헬라어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22절에 사용되고 있는 기도하라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원래 무엇이냐면 기도한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여 맨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붙잡아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 믿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돈을 따르고 자신의 성공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침례도 받았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매여져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향하여 있고 돈과 성공을 향하여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한글말로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리라가 마치 혹시 뭐 이런 표현으로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도 헬라어 원어의 단어로 보면 앞에 있는 조건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너가 침례받았다고 네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겉으로는 침례받았고 네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지는 모르지만 너의 마음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과거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너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란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너는 예수님께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것에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이다.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며 살고 너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마음을 예수님께 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당신들이 좀 기도해서 나를 지금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이 내 위에 하나도 좀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시몬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베드로에게 그리고 빌립 집사님에게 요한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 좀 해달래요. 기도조차도 해달래요. 무엇을 지금 앞에 내어놓고요? 돈을 내어놓고요. 능력을 사겠다는 시몬은 지금은 자기를 위하여 대신 회개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형벌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그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어야겠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그저 그를 떠나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람을 보게 되어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름도 알려지고 유력했던 사람이에요.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행하여지는 큰 권능을 보고 놀랐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눈이 혹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배나 부흥회 같은 데 왔다가 부흥회에서 막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쫓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와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뭐 해요?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빌립을 쫓았대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예전의 방식과 똑같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고 그 능력에 관심이 있고 마음은 여전히 불의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놓으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한국에 사실 때요. 오랫동안 이 단독주택에서 살았어요.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한 20년 넘게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단독주택은 이제 마당도 있고 이렇게 뭐 계단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현관 올라올 때 우리 저희 집은 현관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는데 이 현관 올라오는 것 사이에 조그만 또 창고 같은 게 있어요. 지하실도 아니고 창고 같은 게 막 곳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20년 정도 지나가고 집도 낡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에서 그 집을 이제 헐고 그 위에 이제 뭐 3층 정도 되는 이런 주택 같은 것들을 다시 짓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사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잠깐 동안. 근데 보니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20년을 생활하니까 곳곳에서 막 진짜 별의별 것들 막 창고 같은 데서 보지도 못하고 막 비닐에 쌓여가지고 들어가 있었던 막 옛날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집 가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새로운 집으로 집을 짓고 나중에 다시 이사 들어오려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짊어지고 가요? 다 버려야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버리는 일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나중에 이삿짐을 싸고 버리는 건 또 버리는 차를 불러 고물 한국에 보면 이제 무슨 그런 거 쓰레기 버려주는 사람을 이제 불러갖고 하는데 보니까 버리는 짐이 이삿짐보다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서도 어머님이랑 할머님이랑 이제 같이 지금도 사시니까 두 분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어떤 건 할머님 거 어떤 건 어머님 거 아버지 거나 나머지 애들 거는 없어요. 다 그런 건데 그 내가 봤을 때는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들이거든요. 나오면서 어머 이게 여기 있었네 막 이러는데 그걸 버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걸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할머님이랑 어머님은. 아마 근데 그걸 가져갔으면 가져가도 또 안 썼을 거예요.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때가 괜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하면 이제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로 결심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의 방식을 진짜로 예수님 앞에 다 메어서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고 내 가족 이기적으로 나만을 알던 삶에서 주님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가졌던 삶의 방식들 행동들도 버리고 이제는 주님 위하여 새로운 삶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저 삶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전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표현대로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겉으로는 침례받고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속은 마음은 하나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구원도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날마다 나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쫓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시고 주님 쫓기로 결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제까지의 내 생각과 행동과 삶의 방식이 어떠했던지 간에 오늘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또 새롭게 주님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메어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2018년도의 6월달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시간이 빠르죠. 절반이 지나네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2018년도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온 반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시몬처럼 살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큰 각오도 하고 올해는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했지만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만을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보다는 여러분 여러 가지 연약한 내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고 나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주님의 능력만을 살려고 했던 시몬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 6월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 남은 2018년도 한 해는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새로워지는 사람들 이제는 과거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모습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습만 변화된 사람들 침례만 받고 겉으로만 주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변화를 받고 주님을 쫓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